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47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어 교사になるのが 夢です.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이제 1년간의 유학 생활도 끝납니다. 오늘이 대학에서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그럼 제47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일본어 교사になるのが 夢です.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皆さん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 僕は 日本を一周したいです。私は日本語教師になるのが夢で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最後に皆さん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僕は日本を一周したいです。私は 일본어 교사になるのが 夢です.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즈키 교수님이 시험 답안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로드리고는 만점, 안나는 95점이었습니다. 수즈키 교수님이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最後に皆さん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最後に는 마지막으로 란 뜻이고요. 皆さん은 여러분이란 뜻이고 の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죠. 夢는 꿈이고요. お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그리고 教えて는 教えます. 가르칩니다의 태형인데요. 거기에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인 표현입니다. 태형 동사에 구다사이를 붙이면 의뢰의 표현이 됐죠? 네,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셨네요. 教えてください가 가르쳐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자 로드리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僕は日本を一周したいです. 나는 일본을 일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僕는 나란 뜻인데요. 남성이 친한 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니혼은 일본. 오는 통과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슈는 일주란 뜻인데요. 숫자 이치 일에 조수사인 슈 주를 붙인 겁니다. 이치슈가 아니라 이슈라고 발음하는 거군요. 네, 발음을 정확히 들으셨네요. 그리고 시타이는 します. 합니다의 마스 부분을 타이로 바꾼 표현인데요. 타이로 바꾸면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나가 조금 생각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は日本語教師になるのが夢です. 저는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私는 저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日本語는 일본어이고요. 교시는 교사란 뜻인데요. 선생.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니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나르는 나리마스. 됩니다의 사전형인데요. 뒤에 붙은 너는 동사의 사전형이나 타형 등의 보통체 뒤에 붙이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줍니다. 교시니 나르노.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유메는 꿈.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안나는 수즈키 교수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나의 튜터인 사쿠라도 일본어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죠.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인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일본어 교사になるのが 夢です. 네, 그럼 제47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日本語教師になるのが夢です。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最後に皆さん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 僕は日本を一周したいです。 私は日本語教師になるのが夢です。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最後に皆さん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 僕は日本を一周したいです。 私は日本語教師になるのが夢で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니혼고 교신이 나루노가 유메데스,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동사의 명사화 표현을 배웠는데요. 동사의 명사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를 명사화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사전형이나 타형 등의 보통체에 노, 나, 고토를 붙입니다. 대화에서 나온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를 예로 설명해 볼까요? 동사 나리마스 됩니다를 명사화할 경우에는 나리마스의 사전형인 나르의 노를 붙여서 나르노가 됩니다.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는 니혼고 교신이나르노가 유메데스 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노를 고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루노 되는 것을 나루고토 라고도 합니다. 나루고토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니혼고 교신이나르코토가 유메데스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가 됩니다. 하지만 문장 끝에 데스 바로 앞부분을 명사화할 경우에는 고토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꿈은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는 제 꿈이 私の夢라고 하니까 私の夢は日本語教師になることです라고 합니다. 한편 뒤에 듣다나 보다 등의 지각동사가 올 경우는 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가 우는 것이 들립니다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새는 도리라고 하는데요. 웁니다란 뜻의 나키마스의 사전형은 나크니까 새가 우는 것이는 도리가 나크노가 이고요. 들립니다는 기코에마스 이니까요. 새가 우는 것이 들립니다는 도리가 나크노가 기코에마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무엇인가를 손쉽게 처리하는 표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쓰라쓰라 막히지 않고 술술 이야기하거나 읽거나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본어 책을 쓰라쓰라 읽었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죠. 페라페라 이것은 주절주절 말하는 모습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위에 말해버리는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쓰라쓰라와 페라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매일 일본어 만화를 읽었더니 사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라스라 술술 읽을 수 있게 됐어. 정말 충실한 1년이었어. 네, 제47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니혼고 교신이나르노가 유메데스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